우리나라의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은하수 상표의 치료용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고려약재 추출 성분을 이용한 이 제품들은 피부 보호나 노화 방지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는 달리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병의 뚜렷한 치료 효과도 줌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해주고 있습니다.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료용 화장품은 12종에 달합니다.